만나고 쳐내라.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.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쳐내라. 못 간다고 전해라.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.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.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. 좋은 날 간다고 전해라.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아리라 고개를 또 넘어간다.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.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. 생활을 찾고 있다 전해라.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. 나는 이미 큰 낙세에 와 있다고 전해라.